Darling, let me take you home. You don't waste my time, yeah. 어준 거랑 대답을 나 이 다음에 보기보단 지금의 나에게 집중. 지금 나보다 중요. Jump your body to me, I'ma lead you, baby. Get 하게 느껴진다면 lay back. Gotta let you know I'm running to you right now. Down for your love, yeah, I'm just thinking out loud. 밤새 뒤척인 듯 안개 속에 갇힌 넌 waiting for the one. I'm a long, long ranger. 밀려드는 거친 감정에 long, long ranger. Darling, let me take you home. I'm a long, long ranger. Come on, get it, get a taco, my girl. Long, long ranger. Darling, let me take you home. Long ranger, long, long ranger. Long ranger, long, long ranger. Long ranger, long, long ranger. Darling, let me take you home. No way, no way, I got no data. No waiter, 아까운 시간 낭비 걱정은 later. 널 구하러 가는 길은 어두워마 cave. 연예계 내 고리를 걸어 끄집어낼 like trailer. 거부할 길은 없어. 서서 들러왔어. 가만히 그대로 섰어. 따라오면 돼. 길이 보여가 벌써. 여긴 너무 길어서 신호를 조모해 사랑을 위로 쏘면 돼. 밤새 뒤척인 듯 안개 속에 갇힌 난 waiting for the one. I'm a long, long ranger. 끝없이 펼쳐진 길 한 줄기 희망 속에 감각의 끝을 따라 익숙한 그 어딘가 oh. 널 위한 this burning 널 향한 this craving 마지막 이젠 다 Don't let me I'm alone. You got it.